새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그 옛날을 내 어이 잊지 못하노. 밤도 깊은 이 거리엔 흐미한 가로등이여 병들은 내 가슴 속을 너마저 울려주느냐. 내 가슴 속을 너마저 울려주.